여기서 끝내자. 그만하자, 더 아프기 전에. 어떠한 변명도 너를 힘들게만 할 뿐이야. 이쯤에서 끝내자. 네가 먼저 돌아서. 오, 그저 넌 날 미워하면 돼. 이기적인 남자라고 욕해. 하지만 약속해. 내 앞에서 보인 눈물 이젠 더 이상 흘리지 않겠다고. 바보야 왜 울어. 어느 하나 잘해주지 못한 내가 가는데 눈 감을 세상. 그곳에서 어쩌면 널 잊을지도 몰라. 널 두고 떠나서. 미안하다 아직 못 잊어서. 하지만 가끔씩 스쳐가는 바람으로 잠시 만지고 이내 돌아설 테니. 바보야 왜 사랑해, 사랑해.